내가 네가 돼 go 너가 내가 돼 to 우린 같지만 또 다르고 알면서도 모르고 go. 옆에 난 서 있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서 있어 대화를 잃어버린 건 벌써 몇십 년이 더 지난 얘기라 싫은 눈빛 쳐도 믿어 하지만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았어 만남과 헤어짐의 시간은 늘 짧았어 같은 걸로만 알았던 우리는 닮았어 다른 공간에 살았어도 항상 만났어 모든 게 짜여진 각본처럼 딱 맞아 너와 난 참으로 한 몸처럼 착 달라붙어 있어 그럴 때면 차가워 너는 감정이 없어 얼음 안에 사납고 그래서 메아리 치고 있는 얼굴 앞에 숨결조차 느껴질 수 없는 너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어 내 말은 듣고 있어 널 위해 울고 있어 아픔을 난 몰라서 가슴부터 녹아서 우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 아픔을 난 몰라서 가슴부터 녹아서 우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 그래 오늘도 네가 내 앞에 있어 이그러지고 완한 표정 나 향해 있어 그래 다 듣고 있어 다 유리막에 비쳐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삶에 지쳐 그럴 수밖에 오늘 아니 지난 몇 년 널 보고 누워서 너를 놓친 적은 없었던 내 기억 속에 너는 몇 번이고 봤던 걸 더러운 삶의 허울들을 갈아엎던 걸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더라 하찮은 너울의 껍데기만 고르더라 주워도 없으면서 달라고 막 조르더라 나마저 사랑의 배가 너무 고프더라 내 말이 메아리 치는 지금 이 자리도 너뿐이라는 것도 눈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날 보며 미소를 지어내고 있어 다시 써내고 있어 why? 아픔을 난 몰라서 가슴부터 녹아서 웃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 아픔을 난 몰라서 가슴부터 녹아서 웃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 아픔을 난 몰라서 가슴부터 녹아서 웃는 게